놓치면 난 날아가 찰나의 순간 아이 컨셉 첫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날 찾아 헤매 좀 더 너를 태울래 기억을 더듬어봐 빛났던 그 눈빛